그대가 원한 그 말 아닌지도 몰라. 바보 같은 나는 아직 사랑하는데 처음 그대로인데 혼자만 멀리 서 있네요. 같은 자리 그곳에 난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데 오늘도 그대는 더 멀어지네요. 멀어지네요.